같은 말대로 내 맘에 상처를 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지도 날 혼자 위로하고 오늘 하루도 혹시나 떠날까 늘 불안해해 I just want you to stay 점점 무뎌져간 너의 그 무표정 속에 oh, 점점 내 변화감을 거울에 속삭이곤 해 oh,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지만 그게 너다워 그래도 stay stay stay with me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